아직은 가지 마. 엎을 수 있는 건 저 바다 건너 외딴 섬에 흐르는 주유 강신비의 간장. 누가 구해올 수 있을까. 오래 걸을 수 없는 친구기